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법영국 중대 경거를 지지하여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 서저가 11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사드 체계의 남조선 배치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 평화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강요에 따라 사드를 남조선에 반입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패당이야말로 천하의 둘도 없는 만고 역적의 무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